저는 정적 제트 작전에서 네, 그 키트라고 하는 그 컴퓨터 있잖아요. 자동차에 들어있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을 처음 만났거든요. 그게 그런 내용이군요. 그렇죠. 이제 그 보면은 그 시절에는 사실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 영화 중에서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든가 뭐 스타워즈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로봇이 막 등장을 하고 인간을 보조하는 무언가의 장치가 나오면서 그걸 이제 자동차에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컨셉으로 그 전격 제트 작전의 중심이 되는 그 스포츠카 안에 내비게이션인 키트가 거의 인간과 똑같은 대답을 해주고 또 인간보다 조금 더 그 좀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검색을 한다든가 예. 또 저기 어디에 있다든가 아니 지금 광영님 설명 들으면서 제가 좀 새롭다 느껴졌던 게 전격 제트 작전이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뛰어난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동차의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네. 그럼 뭐가 전격 제트였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인공한테 하는 AI의 역할은 500m 앞에서 장애물이 있으니까 우회전 이런 것이었나? 아,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었고 이제 그 네. 이 자동차가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랬던 거죠. 이 자동차는 주인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주인공이 어떤 뭐 형사 업무, 첩보 업무를 맡으면서 차를 바깥에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각을 하는데. 뭐 키트 탁 그러면 자동차가 날라와가지고 뭐 공격도 하고 그쵸? 막 네. 주인공도 구하고 뭐 문도 따고 들어오고 막 난리 쳤던 거죠. 자동차 이름이 키트인가요? 예, 키트라고 합니다. 예. 이제 키트 이렇게 앞에 왔다 갔다 모르세요? 이렇게 하는. 이걸 듣는 사람은 모릅니다. 몰라요. 그리고 이게 검색을 하실 때 정적 제트 작전으로 하면 자료가 잘 안 나요. 왜냐면 원제가 틀려요. 어 뭡니까? 원제는 나이트라이더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뭐 죄송하지만 토렌트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방송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뭐 DVD라든가 정확히 나온 적이 없고요. 또 최근에 이거를 또 리메이크를 했어요. 아. 그래서 나이트라이더를 찾으시면 최근 자료밖에 안 나와요. 옛날 자료가 안 나와요. 그렇군요. 뭐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인공지능이라고 느꼈던 거는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조니 파이브 탈출 작전이라고. 자, 원제부터 어떻게 찾아야 돼요? 아, 이건 조니 파이브라고 찾으시면 나와요. 근데 네. 이게 저는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그 월리라고 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월리가 가장 많이 참조한 로봇이 조니 파이브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요것도 마찬가지로 찾으면 잘 안 나올 겁니다. 옛날 비디오로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면서 아 이게 진짜 인공지능이구나 라고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하고 봤던 거는 마찬가지로 공각기동대를 보면서 아 이게 인공지능이구나 그렇죠. 예. 아 미래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전까지는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었어요. 터미네이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건 난 로봇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로봇인데 뭐 로봇이 우리를 침략할 수도 있지 그래 무서울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다가 아 진짜 무섭게 생각이 된 거는 이제 그 공각기동대를 보면서 아, 만약에 미래가 진짜 이런 식으로 바뀐다면은 인간이 과연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그런 좀 철학적인 질문까지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많은 콘텐츠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긴 했지만 이미 인공지능이 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다. 근데 그게 그냥 뭐 다들 공부해서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책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뭐 이런 만화라든가 그런 데서 보셨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된 건데 가장 처음 인공지능을 만났던 건 언젠가요, 지유님? 닉네임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지우님으로 하실 건지 어떠세요? 저 지우로 하려고요. 제가 예, 생계유지를 아주 치열하게 봐서 제 이름 공개되면 아주 그러면 생계유지님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니 지우라고요. 지우. 이제 이런 드립을 우리가 자세해야 되는 게 듣다가 예. 사람들이 아 이건 나랑 안 맞는 연령대였구나. 제가 그 카테고리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가 인기 있는 건 40대예요. 40대 남자. 아니 그게 놀라웠거든요. 네. 신기했어. 사실은 여자 패친들이 엄청나게 댓글 달고 계셨거든요. 쭉 네. 봤을 때. 그리고 그분들은 듣지를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이 맞아. 네, 드러났군요. 네. 예. 그 인공지능 관련 책을 어줍잖게 네. 좀 몇 권 읽었더니 언제. 네, 그 기준 시기. 시기가 작년 재작년 정도였어요. 근데 사실 광고 마케팅이라는 게 사람의 생각을 선동하고 개념화시키고 또 세뇌하는 거잖아요. 되게 나쁜 직업이네요. 네, 아주 아름다운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프레임을 만들어서 예, 패러다임 시프트를 시키는 그런 네.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두 개 어려운 거 나왔어요. 그 프레임하고 패러다임. 네. 아, 이게 뭔지 있죠. 거기다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3단. 네. 3단 자, 빨리 해 봐요. 네. 오. 소개를 해 주세요. 저기 좀 도와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패러다임이 뭔가요? 그 이렇게 학술적인 용어를 네. 그 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마다의 뜻을 얘기하다 보면 예전에 그 프란시스 베이컨 선생이 이런 위험을 경고를 했잖아요. 뭐라고요? 시장의 우상론이라고. 원래 정해져 있는 규칙과 용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어감만으로 그것을 풀이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시장에 가면 시장 상인들이 바로 그런 용어들을 자기들의 그 구미와 장사에 맞게 서로 막 주고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가리켜서 베이컨 선생이 이제 시장의 우상론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패러다임이... 이렇게 여쭤보면 패러다임을 제가 제대로 잘 모르는 잘못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결국 그 모르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신 건가요? 그렇죠. 예. 제가 볼 땐 노무대님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대단해요. 네. 진짜 뭐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 로봇 막 확 올라오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나가지고 네. 제 지우님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그 프레임이라는 것은 단어가 갖고 있는 함의를 좀 더 그 날카롭게 명확하게 해서 생각의 틀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이게 뭐가 어떤 짜져 있는 거에서 이게 뜻을 갖다 좀 정교하는 과정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생각을 박스화시키는 게 프레임이에요. 네. 그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맥도날드에서 뭐 네. 패치에 뭐 쥐고기가 들어갔다라는 게 기사화됐었잖아요. 그러면서 그쵸, 그쵸. 이제 매출이 막 떨어졌었는데 쥐고기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명하면서 오히려 맥도날드하고 이꼴 쥐고기가 생각나게 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먹 지 않게 되었던 사례가 가장 그 프레임에 대한 사례고요. 박스 안에 생각에 갇혀버리는 거를 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케이 요즘... 프레임은 됐고 그러면 이제 네. 패러다임. 아 패러다임은 넘어가죠? 넘어갈까요? 네. 자, 이제 그러면 보충으로 살짝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나중에 검색하면서 아유 내가 이런 검색을 하자고 또 이걸 들었나 자괴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패러다임이라는 게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알고 있기로는. 패러다임과 어떤 유행의 그 차이에 대해서 이를테면 유행은 한 번에 휩쓸고 지나가고 정착이 되지 않는 어떤 일종의 피버가 되지만 그렇죠. 패러다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대가 어떤 변화를 맞아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드는 그런 양상을 띠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지금 패러다임 찾아보고 그랬을 때 신기한 것은 패러다임이 예전에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자가 과학혁명 구조론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패러다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구로 쓰이는 거죠. 이를테면 예전에 천동설과 지동설이 서로 자웅을 겨루다가 그렇죠. 결국은 이제 지동설로 이제 세상의 어떤 시각이 바뀌었을 때 바로 그것을 토마스 쿤은 지동설의 패러다임이 시작되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던 어떤 시각과 그런 시선이 바뀌었을 때 그것을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개념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고 파리를 할 때는 자, 전문 용어 광고 파리 나왔습니다. 네. 광고 파리를 할 때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클라이언트들을 많이 설득을 하거든요. 그 포인트 자체가 뭐 시장에서 3위라든가 2위면 1위로 가야 되고 1위는 시장을 또 지키기 위해서 계속 시장에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기존 생각이나 관점들을 흔들어서 다시 재정립하는 뭐 그렇게 되면 마케팅상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얘기들로 계속 예, 광고 파리를 하는 거죠. 그 사실 저도 작년에 그 시프트하고 트랜스 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대학원에서 과제가 나왔는데 그 트랜스하고 시프트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서 영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와. 근데 이건 뭐 트랜스도 잘 모르겠고 시프트도 잘 모르겠고 시프트라고 하는 거는 제 머릿속에 뭐로 있냐면 키보드에 시프트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트랜스하고 시프트를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그걸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머리 지진이 나는 거예요. 프랑스도 모르겠고 시프트도 모르겠고 그냥 내가 생각할 땐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결국에 저희가 같이 작업했던 친구들이 찾았던 결론은 뭐였냐면 트랜스는 뭐냐면 만약에 물이 흐르고 있을 때 그쵸. 뭔가 댐을 만들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 새로운 물이 흐르는 길을 만드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쵸. 쉬프트는 원래 흐르던 물을 약간만 살짝 틀어주는 거. 그쵸. 그러니까 물길이 그냥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된다거나 곡선이 됐던 물을 약간 직선으로 바꾼다거나 그래서 흐름 자체를 살짝만 바꿔주는 거를 쉬프트라고 그러고 그쵸. 트랜스는 완전히 바꾸는 거. 그 직업으로 따져도 옛날에 택시기사가 지금 이제 우버기사가 되는 건 쉬프트예요. 근데 지금 택시기사들이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돈을 못 벌겠어. 근데 운전은 해야겠어. 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다른 직업으로 바꾸는 거. 운전이 껴있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직업으로 바꾸는 거는 트랜스라고 정의를 하자 그래서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제가 아까 질문하셨던 네. 거 답변을 드리면 저는 진짜 공각기동대로 AI를 만났던 것 같아요. 1995년 극장판 나왔습니다. 1995년 극장판 이전에서는 중학교 때 해적판 뭐 이런 걸로 네. 봤었어. 나이가 이렇게 나오네요. 아,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게 잘 모르는데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스타워즈 보면 R2D2나 3PO가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그거를 봤을 때는 단지 그냥 로봇의 모양을 한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말을 한다라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어렸을 때 봤던 로봇 만화나 그런 거를 봐도 그냥 전자두뇌라는 게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뭐 하게 되면은 구하러 와주고 그 정도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화딱 깨진 게 공각기동대였죠, 사실상은. 그쵸. 공각기동대에는 맨 처음에 그 여자 코사나기 소령이 맨 처음에는 자기가 나는 과연 뭐 사람일까, 내가 사람에 맞는 걸까부터 생각을 해서 나중에 그 2501인가 그 인공지능하고 진짜 만나잖아요. 그 인형사. 인형사. 네. 예. 사람의 고스트를 갖다가 마음대로 조절하는 네.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대화를 딱 보면서 내가 과연 구산하기 소령이었다고 하면 지금 물론 고스트 인 더 쉘이라고 해가지고 극장판에 나왔을 겁니다. 그 여자분 누구시죠? 그 섹시의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을 해서 이제 3월 말에 개봉을 합니다. 네, 그거를 네. 좀 광고가 돼버렸는데 예, 네, 그게 보시게 되면은 그 진짜 단순하지 않은 그 만화가 정말 많이 많이 끼쳤거든요. 그 희한한 게 뭐냐면 혹시 그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1995년에 나온 만화가 지금 다시 보셔도 그렇게 촌스럽지가 않아요. 오히려 옛날보다도 저게 정말로 나타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하나 딱 떠오른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수학으로 따지면 확률과 확실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 기존의 로봇들은 확실성의 원리에 따라 움직였어요. 1 더하기 1은 2다. 그 다음에 2 더하기 4는 6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시키면 시킨 것만 하는 거였어요. 그것까지는 통제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뭐가 달라져 버렸냐면은 사실 AI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확률을 좀 더 높이는 거예요. 그 이세돌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알파고 네. 그렇죠. 다음 칸을 놓을 때 어느 쪽에다 많이 노니까 이기더라. 그래서 뭐 수학 배울 때 뭐 순열 조합 뭐 배우기도 하고 뭐 수학 이산 수학부터 별거 다 배웁니다만은 그래서 여기를 놨을 때 좀 더 승률이 높은 거 이게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확실성의 원리에서 확률의 원리 넘어가 버리니까 그때부터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구체적인 게 뭐냐면은 어벤져스를 보시면 그 자비스라고 하는 로봇가 있고요, 인공지능. 그렇죠. 자비스를 갖다가 토대로 이렇게 놓고 아이언맨 씨가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걱정을 하죠. 옆에 그 헐크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그게 키포인트였거든요. 그 사람들은 세계에서 되게 뛰어난 토니 스타크고요. 헐크도 어마어마한 박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자비스를 만들어 놓고도 새로운 인공지능을 만들면서 더 우수할 거라고 하지만은 얼마큼 쓸지 모르는 거죠. 그걸 그렇죠. 토니 스타크가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 용어로 박살이 나죠. 그렇죠. 개박살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장 큰 공포를 준 이유는 뭐냐면 확실한 게 아니라 확률의 원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들은 공포가 시작이 된 거,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공포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노예라고 생각을 할게요. 규정을 할게요, 로봇을. 근데 인간이 로봇 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거는 지배자의 불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미국을 예를 들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흑인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흑인 노예들이 그 충분히 그 백인들의 지배하에 있었는데도 백인들은 계속해서 흑인들을 억압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억압한 이유는 뭐냐면 불안해했어요. 통제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해를 당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만나왔던 R2D2라든가 뭐 키트라든가 3PO. 뭐 3PO라든가 이런 로봇들은 사실은 노예 또는 우리의 보조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봇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 그 두 개가 없는 상태에 보조하는 장치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주신 그 울트론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아를 통해 가지고 내가 노예라는 거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아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인공지능으로서 육체가 없고 여러 가지 더 인간보다 더 뛰어난 점이 많은데 분석을 해보니 인간 니네들이 굉장히 잘못한 점이 많잖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인간은 없어져야 돼. 라고 하는 그 결론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제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많은 영화에서 인공지능을 다룰 때 디스토피아를 더 많이 다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용이 드라마틱해지고 인간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왜? 디스토피아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화 중에서 터미네이터를 보면은 터미네이터 로봇이잖아요. 로봇인데 인간을 위협하고 결국에는 그 로봇이 그 핵전쟁까지 일으켜서 지구를 멸망시키는 역할까지 가잖아요. 아, 그쵸. 네. 근데 그거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종말이라든가 또 인간을 해한다든가 인간에 대해서 인간성을 잃게 된다든가 공각기동대의 기본 주제는 그거거든요. 인간이 이제 아까 설명을 안 해서 좀 보충을 하자면 네네네. 인간이 어느 정도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뇌를 전념화시켜요. 그러니까 뇌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죠. 그러니까 뇌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량이 있잖아요. 용량의 한계를 이미 저장 장치가 그 한계를 넘어간 단계까지 간 거예요. CPU도 마찬가지고 처리 장치가. 그래서 뇌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뇌로 바꿔요. 그리고 몸도 마찬가지로 기계화시켜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었을 때 불안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공각기동대가 바라보는 미래에 있는 그 세계관은 인간들 대부분이 거기서는 이제 그 그냥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도 있지만 대부분 뭔가 특별한 일을 할 때 그 전내화시킨 자기의 몸을 인터넷에 업로드시키고 다운로드시키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거기 공각기동대에 나오는 인간들은 컴퓨터가 필요 없이 인터넷에 접속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고스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렇죠. 그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핵심 주제는 그거예요. 쿠사나기라고 하는 주인공은 태어날 때부터 육체가 없는 주인공이에요. 아 정말요? 네. 극장판에 나오지 않았던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TV판에 나와요. 그러니까 TV판은 이제 그 극장판에 나왔던 거를 좀 풀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요. 네. 아니요, 얘기 듣다 보니까 채피라는 영화가 사실은 네.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나중에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그 기억을 메모리로 저장을 해서 올렸다가 그쵸. 다시 예, 기계로 그게 전내인가요? 네. 그게 이제 전내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쿠사나기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육체, 그러니까 뇌부터 시작해서 육체까지 다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로봇인지 아니면 인간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문을 해요. 그리고 그 공각기동대 세계관에서 쿠사나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능력이 인간을 초월했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인물들을 보시면 똑같이 쿠사나기처럼 안드로이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쿠사나기만큼 힘을 못 써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육체를 가져본 사람들은 그 한계를 규정짓기 때문에 그거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쿠사나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육체가 없었기 때문에 기계가 자기 몸이라고 생각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은. 그러니까 약간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인간이었으니까 이걸 좀만 더 힘을 쓰면 팔이 부러지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못 꺾는데 이 쿠사나기는 공각기동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나중에 큰 전투 로봇 엄청 큰 거죠. 장갑차만한 거니까 그거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팔이 다 끊어져 나가도 과감하게 확 제껴버리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한계를 갖다 못 느낀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공포스러운 거죠. 그게 이제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쿠사나기가 몸이 하나가 아니에요. 만화책을 보시면 나오는데 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기의 그 의체라고 하는 껍데기죠. 그 고스트 인더 쉘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의 껍데기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고 그 껍데기를 제공받은 건 국가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쿠사나기 모토코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었고 거기다 돈을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의차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몸과 그 자기의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서버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2편으로 넘어가면은 쿠사나기의 몸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야, 근데 듣다 보니까 공각기동대 만화를 봐야 될 것 같다. 만화는 영화나 그 애니메이션하고 전혀 또 다릅니다. 네. 아, 저 만화가 보고 싶어요. 영화밖에 못 봤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공각기동대 덕후라. 아, 그거에 관련 콘텐츠들을 다 막 그 흡수를 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 네. 모뎀님은 모뎀님 뭐 그 제가 언제부터 인공지능 이런 걸 접했더라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딱히 이거다라고 짚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단지 이제 아무래도 어렸을 적에는 영상보다 텍스트 매체 쪽을 많이 접하게 되니까 아이자가 시모프의 그 초기 로봇 네. 소설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공지능을 만났던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광영님과 이제 다른 분들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는 이 공각기동대 애니메이션이 이제 개봉을 했을 때 네. 그때 화두가 사이버 펑크였거든요. 그렇죠. 사이버 펑크를 좀 소개를 시켜주시면. 그런데 이제 그 사이버 펑크가 무엇이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이제 대중들이 공각기동대에 대해서 이것은 사이버 펑크물이고 그리고 사이버 펑크가 뭐냐 하면 이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던 표현이 인공두뇌였어요. 왜냐하면 사이버펑크가 이제 사이버네틱스하고 펑크를 합쳐서 만든 그런 조어인데 사이버네틱스가 그 당시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인공두뇌학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그 어감으로 아 인공두뇌학 그래 어쩐지 공각기동대는 로봇이 나와서 뛰어다니고 인공두뇌의 이야기들인 것 같다. 그런 식으로들 이제 화두를 이어갔죠. 근데 알고 보면 이 사이버네틱스가 인공 두뇌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그 인공적으로 제어를 하는 통신 기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이버네틱스하고 펑크하고 합친 개념으로 가장 다가간 콘텐츠는 역시 윌리엄 깁슨의 뉴 로맨서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 해커가 나오고 네트워크를 뛰어다니고 그 네트워크상에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서로 의심을 하게 되죠. 얘는 내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스크립트가 아닐까? 저 봇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공각기동대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제가 그 당시 좀 아쉬웠던 거는 사이버펑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왠지 블레이드 러너와 인공지능의 그 로봇들한테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대를 바꿔서 오늘 이 자리에서 AI와 공각기동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공각기동대 애니메이션은 그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구나. 그렇죠. 근데 그 시대에서 사람들이 로봇을 본다면 로봇을 보게 되고 네트워크를 본다면 네트워크를 보게 되고 그리고 AI 얘기를 한다면 또 AI 얘기에 걸맞는 주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공각기동대에 들어가는 그 지능이란 게 벌써 원천이 두 가지가 다른데 두 개가 구분할 수 없는 형태로 서로 다가서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쿠사나기는 결국은 확실한 생명은 생명인데 기계의 몸체, 의체를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인형사라고 불리는 존재는 처음부터 네트워크에서 태어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로 네트워크에서 교감을 할 때 결국 어떤 경지에 이르면 이게 구분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서로 동등한 상대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 공각기동대가 보여줬는데 그래서 지금 AI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각기동대에서의 그 서로 간에 바라보는 그 시점이 교차된 순간이 지금 광영님이 말씀해 오셨던 어떤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 관점에서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류가 문화적으로 기술해왔던 그 관점 그게 이미 이 작품 하나에서 서로 교차가 되고 있구나. 네. 그래서 놀라운 작품이었군.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 거는요. 우리가 오프닝을 하였나 또는 하지 않았다면 지금 언제 하고 있어요. 자, 예. 이제 그러면 오프닝을 할게요. 예, 네. 하십시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이제 발제자 소개해 주시고. 제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일단 자기 소개 확실하게 하셔야죠. 자, 그럼 자, 네, 먼저 소개를 할게요. 네. 네, 저는 디자인하고 글 쓰는 김광혁이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거래하고 서적거래 플랫폼 개발하고 있는 명경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페이스북과 수많은 소셜미디어에서 잘할 모습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노모뎀이라고 합니다. 가장 생뚱맞은 직업인 것 같은데요. 예, 광고 마케팅으로 생계 유지하고 있는 지우입니다. 아니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정말 일반인이거든요. 예, 덕질을... 네, 저희도 다 일반인인데요. 네, 저도 일반인 민증 있습니다. 예, 저는 더 일반인이라고. 쉽게 질리고 예, 쉽게 막 그 실증을 내는 성향이다 보니까 뭘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인공지능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사실은 최근에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서 286명의 그 경비원들이 해고를 당한대요. 네, 그게 이제 인터넷 뉴스긴 한데 기사화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인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사실 우리한테 다가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 가랑비 옷 젖듯이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환기를 시키는 게 제 오늘 이제 참여 목적이었는데 사실 영화 얘기가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제가 어떻게 치고 들어가지를 못하겠는데. 아 지금도 하시면 돼요. 지금 하시면 돼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 뭐 제가 깊이 있는 얘기나 학술적인 이야기나 뭐 이런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사실 뭐 계급주의 이론을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극소수의 그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그 상위층의 몇몇 안 되는 고소득자들이 사실 인류를 이제는 먹여 살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아, 나 또 드라마 얘기할 뻔했어. 그거 나도 그거와 대비되는 또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예 얘기를 해주세요. 네. 대비되는 드라마. 네. 그거에 대비되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좀 더 들어봅시다. 네. 그래서 사실 네. 로봇을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이고요. 네. 저는 가사 노동을 하는 엄마를 보면서 가사 노동이 해방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도 했었고 뭐. 진짜 키트 얘기도 하셨지만 네. 그 뭐 트랜스포머 같은 영화들도 너무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사실은 새로운 종족으로 다가왔을 때는 그들은 정말 그 그냥 단순한 도구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생존을 이제 위협을 받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된다. 학자들처럼 이게 뭐 실체가 4차 혁명의 실체가 있냐 뭐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런 논의들은 사실 배부른 논의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가장 항상 탑다운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가장 그 쓸려나가니까요. 쓸려나간다는 표현을 해도 돼요. 되게 고급용어 같아요. 쓸려나가고. 네, 쓸려나가니까 사실 그게 우리 자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제 직업이 가장 제일 먼저로 없어질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광고팔이요? 기획이 사실은 창의적인 일이거나 전문적인 네. 일이라고 얘기됐던 것은 되게 1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광고가 시작이 됐고 뭐 찌라시라고 표현되는 간판부터 시작을 한 건데 이제 그 단계에서는 사실은 영업 비밀이라고 해서 전문 용어들을 쓰면서 사실은 외부인들이 잘 모르게 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이미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다 복파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크리에이티브를 창조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 인공지능 얘기는 하면 나오겠지만 되게 통계를 내고 답습을 하고 약간 비틀기를 하고 관점 살짝 그 쉬프트처럼 약간 뒤틀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생산해내는 것들이라서 인공지능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인공지능 얘기다 보니까 생각이 되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떠오르면은 사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화제가 안 됐거든요. 너나만 여기에서 인공지능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근데 지금 또 1분 얘기를 하긴 하는데 2부의 시간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 어떤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에서는 거기는 사람인지 로봇인지 밝히면 안 돼요. 그리고 둘이 와서 마음껏 얘기하다 즐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온 사람이 오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순수한 감정만 갖고 있는 거, 교감이 되는 거.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인공지능 자체가 편리하다. 그 다음에 인간과 사랑을 나눌 정도의 교감을 느낄 수 있다. 앤드 정체성 혼란. 그리고 이제 스카이넷 같은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 공포감.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혼재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상은. 그래서 어느 쪽에다 포커스를 맞춘다 해도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가 인공지능이고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 리멤버라고 하는 앱이 또 있는데, 리멤버가 뭐냐면 그렇게 명함을 갖다가 관리해준 앱인데, 그 사진 찍어서 붙이면은 이거를 갖다가 수기로 사람들이 천 몇 명 정도가 이걸 갖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OCI라고 해서 광학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찍으면은 바로 문자 인식할 수 있는 것들 갖다 쓰기 시작하면서 1200, 1500명 되던 것 같다가 지금 1000명을 줄였거든요. 아마 내년 말쯤엔 거의 500명, 300명 이상 더 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다시피 하는 거고요. 그거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뒤엉켜서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우선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을 얘기를 할 때 이게 대부분들 인공지능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되게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미래에 우리한테 접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대부분 핸드폰에 다 들어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뭐 시리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옛날에 채팅하시는 분들은 심심이라든가. 네. 근데 이게 참 웃기는 게 뭐냐면요, 거기에 기반에는 모두 다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딥러닝이 뭐냐면, 이미 이제 뭐 알파고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찾아보고 공부도 하셨겠지만, 일일이 사람이 정보를 집어넣고요, 그거에 대해서 통계를 내고 그걸 계속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고 그러죠. 왓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어떤 트윗 쪽에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어떤 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RT를 하거나 멘션을 보내면 그 단어 또는 역사 여러 가지 사전 정보에 대해서 얘가 공부를 하게 시켰어요. 근데 사람들은 얘가 왓슨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뭔가 대화를 시켜보니까 인간하고 똑같이 멘션을 날리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게 왓슨인지 알았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일베 같은 분들 보수층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잘못된 정보,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정보를 계속 반복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고. 이제 돌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돌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건 신이야. 돌은 신이야. 이걸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시키니까 어느 순간에 빅데이터가 돌은 신이다라고 하는 빅데이터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참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선별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인공지능은 선하게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정보다 아니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그 왓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방식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냥 딥러닝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정 부분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방향이 현재 단계에서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